밤이 피는 김포공항 비가 내리고 시간은 자꾸 가는데 떠나갈 그 사람 너무나 아쉬워 한마디 말도 못하네 빗물에 싫지만은 떠나갈 그 사람 공항은 슬퍼 싫지만은 떠나갈 그 사람